yeah. 도망치기 님이 늦어서 네가 먼저 시작한 이 게임. Can you hear me? Can you see me? 네가 나를 자극해 들어갈게 시작할게 전혀 예상 못하게 내가 없인 tap tap 주저없이네 경기선을 허물어 흔들어는 너 그렇게 흘러갈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눈치채지 못한 사이 잘못도 집어삼킨다 온통 다 나로 채운다 천천히 차올라 잠겨와도 깊이 빠져든 나 Trippin' trippin' trippin' trippin' love love Trippin' trippin' love love 네 맘에 tap tap 깊이 깊이 더더 처음엔 가볍게 조시다 더 가득히 넘치게 That is trippin' trippin' trippin' love 시작부터 정해진 결말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 That's right. 밀려오다 흔들리다 결국 뒤집혀질걸 그럼 어때 뭐든 어때 네가 원한 거잖아 Come on. 원래 다 그래 짜릿한 건 위험한 법 충분히 즐겨 나나 나나 돌이킬 수 없어 넘치고 넘쳐도 부족할 걸 아무리 맞춰도 갈증날 걸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부세 집어삼킨다 휩쓸려버린 너의 마음을 이끌려버린 너의 마음을 Keep playing, keep going 멈출 순 없어 네 맘의 속도를 빛이 따라가지 못해 Motion, 내게로 Action, drip drip 너의 몸신이 다 전부 사로잡아 나의 feeling 모든 공감 하나 없겠니 맘에 rain shower love Ain't never shine down 깊이 들어와 Drippin' love It's trippin' love, love, trippin' trippin' love, love 네 맘에 tap, tap, 깊이 깊이 더더 처음엔 가볍게 조시라도 가득히 넘치게 That is trippin' trippin' trippin' It's trippin' love, love, trippin' trippin' love, love 네 맘에 tap, tap, 깊이 깊이 더더 처음엔 가볍게 조시라도 가득히 넘치게 That is trippin' trippin' trippin' love 도망치긴 이미 늦었어 네가 먼저 시작하는 게임